UN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UN 안전보장리의사회에 제소한 편지가 8월 30일 UN 총회 및 UN 안전보장리의사회 공식문건 A70-1025에 SO 2016-734호로 배포됐습니다.